동화 한국어 버전 거위 치는 소녀. 먼 옛날 한 위대한 왕국의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왕비와 딸을 남겨둔 채 말이죠. 왕국엔 착한 요정이 있었어요. 요정은 공주를 좋아했고 왕비를 도와 공주를 돌봐줬어요. 공주는 자라서 머나먼 곳에 사는 왕자와 약혼하게 됐어요. 결혼식을 올려야 할 때가 다가오자 공주는 멀리 왕자의 나라로 떠날 여행을 준비했죠. 여왕은 모든 보석을 다 챙겼고 딸을 위해 왕실 의상도 챙겼어요. 내 소중한 딸아, 이 보석과 진귀한 보물을 가져가거라. 왕자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왕비는 함께 갈 하녀도 붙여주면서 공주를 신랑에게 잘 데려가게 했어요. 두 사람은 각자 타고 갈 말을 받았는데 공주가 탈 말은 요정이 선물해준 것이었어요. 팔라다라는 말이었는데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잠깐만, 또 줄 게 있어. 요정은 가위를 집어들더니 공주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잘 간직하거라. 마법을 지닌 물건이니 가는 길에 도움이 될 거야. 공주는 엄마와 요정 대모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러곤 하녀와 말 팔라다를 데리고 출발했어요. 그렇게 한참 말을 타고 와서 목이 말랐던 공주는 하녀에게 말했죠. 가서 물 좀 떠다 주겠니? 미안하지만 공주님, 목이 마르면 말에서 내려서 직접 땅에 엎드려서 물을 떠드세요. 난 공주님의 하인이 아닙니다. 놀란 공주는 말에서 내렸어요. 냇가로 간 공주는 고개를 숙여 목을 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법의 머리카락이 말했어요. 아, 불쌍하기도 해라. 왕비께서 아셨다면 가슴 아파하셨을 텐데. 하지만 성품이 착한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말 위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더 가자 공주는 다시 목이 말랐어요. 두 사람은 강가 근처에 다다랐고 공주는 하녀에게 말했어요. 저기 가서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아까 말했잖아요. 가서 직접 떠드세요. 결국 공주는 이번에도 말에서 내렸어요. 공주는 냇가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셨죠. 그러자 머리카락 뭉치가 말했어요. 왕비께서 아셨다면 가슴 아파하셨을 거야. 하녀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공주님. 너무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강으로 떨어진다. 머리카락 뭉치가 주머니에서 빠졌고 강물을 따라 저 멀리 흘러갔어요. 그러자 하녀가 말했죠. 이젠 당신은 아무 힘도 없어. 이제부터 명령은 내가 내린다. 넌 내 말에 복종이나 해. 빨리 그 옷 벗어. 나한테 주고 넌 내 옷을 입어. 이젠 내가 공주다.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녀는 공주의 옷을 빼앗아 입고 팔라다의 등에 올라탔어요. 진짜 공주는 초라한 말을 탔죠. 마침내 두 사람은 궁전에 도착했어요. 왕자가 이들을 마중 나왔고 하녀를 자기 신부로 알고 데려갔죠. 내 궁전에 잘 오셨소, 공주. 이렇게 오게 돼 정말 기쁘군요. 저 여자는 누구요? 제 하녀예요. 제 길동무로 데려왔지만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왕자님. 저 아이한테 시킬 일이 있을까요? 글쎄요, 시킬 만한 일은 없지만 거드킨이란 꼬마 아이가 있어. 거위를 돌보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돕게 하죠. 그리고 왕자님,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탁인데 제가 타고 온 말을 처리해 주세요. 그 말 때문에 떨어질 뻔했어요. 사실 하녀는 팔라다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공주한테 한 짓을 말할까 봐 걱정했던 거죠. 하녀는 왕자를 설득했고 충직한 팔라다는 죽게 되었어요. 진짜 공주는 이 말을 전해 듣자 눈물을 흘렸어요. 공주는 팔라다를 죽인 사내에게 팔라다의 머리를 짙은색 커다란 성문 위에 걸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문은 공주가 매일 아침 저녁이며 지나가는 문이었는데 팔라다를 가끔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죠. 소원대로 해주마. 사내는 짙은 성문 위에 팔라다의 머리를 걸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공주와 커드킨이 성문을 지날 때였어요. 공주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죠. 팔라다, 팔라다, 네가 거기 매달렸구나. 공주님, 공주님, 거기 가시는군요. 슬프도다, 슬퍼. 왕비께서 아셨다면 너무도, 너무도 후회하셨을 텐데. 공주와 커드킨은 거위를 몰고 시내 밖으로 나갔어요. 풀밭에 다다른 공주는 어느 강둑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치자 진짜 은으로 된 매듭이 보였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본 커드킨은 냉큼 달려갔어요. 머리카락 매듭을 빼내고 싶었지만 공주가 울음을 터뜨려 실패했죠.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커드킨의 모자를 날려버리렴.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커드킨이 모자를 쫓아가게 해주렴. 언덕을 넘어 계곡을 넘어로 아주 멀리 날려버려 주렴. 내가 은빛 매듭을 다시 따 말아 올릴 때까지. 그러자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불며 커드킨의 모자를 날려버렸어요. 모자가 언덕 너머로 휙 날아가 버렸죠. 커드킨은 어쩔 수 없이 모자를 뒤쫓아가야 했어요. 다시 커드킨이 돌아왔을 땐 공주는 이미 머리카락을 정리한 후였어요. 공주는 다시 안전하게 머리를 틀어 올렸죠. 그러자 커드킨은 매우 화를 내며 뾰루퉁해졌고 공주랑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밤이 될 때까지 거위를 돌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후로 같은 일이 이틀이나 계속됐어요. 그러자 하루는 커드킨이 왕을 찾아가서 불평했죠. 그 이상한 여자랑은 더는 같이 못 다니겠어요. 거위 모는 걸 안 도와줘요. 도움은 전혀 줄 생각하지 않고 종일 가만히 앉아서 절 놀리기나 한다고요. 커드킨, 네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닌 걸 나도 알고 있다. 사실대로 말해, 아니면 널! 왕은 커드킨에게 솔직하게 말하게 했어요. 커드킨은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대로 말했어요. 넌 네 일이나 열심히 하도록 해라. 그 문제는 내가 살펴볼 테니. 아침이 밝았어요. 성문 뒤에 몰래 숨어있던 왕은 공주가 팔라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팔라다가 한 말도 들었죠. 그런 다음 왕은 숲으로 달려가서 초원 근처에 있는 풀숲에 숨었어요. 왕은 이내 곧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공주는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머리를 풀어헤쳤어요. 왕은 공주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커트킨의 모자를 날려버리렴.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커트킨이 모자를 쫓아가게 해주렴. 언덕을 넘어 계곡을 넘어로 아주 멀리 날려버려 주렴. 내가 은빛 매듭을 다시 따 말아 올릴 때까지. 곧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 커드킨의 모자를 날려버렸어요. 커드킨은 모자를 주우러 갔어요. 그 사이 공주는 빗질을 끝내고 머리카락을 다시 따아 올렸죠.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봤어요. 왕은 몰래 다시 성으로 돌아왔죠. 그러곤 저녁때가 돼서 거위치는 소녀가 돌아오자 소녀를 불렀어요. 왕은 공주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공주가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태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제 목숨을 잃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왕이 계속해서 캐묻자 공주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빼놓지 않았죠. 공주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건 아주 잘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공주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 이제부턴 공주다운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라. 공주가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자 왕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공주는 너무 아름다웠죠. 왕은 아들을 불러서 왕자의 신분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가짜 신분은 그저 하녀였으며 진짜 신분은 여기 있노라고. 왕자, 이 여자가 너의 진짜 신부다. 전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군요.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또한 공주가 얼마나 순하고 참을성 많은 사람인지 전해들었어요. 왕은 가짜 신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대한 잔치를 열라고 명령하며 모든 가족과 신하에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오늘 밤 진실은 높이 사고 거짓은 벌하겠다. 신랑인 왕자는 정면 제일 위쪽에 앉았고 가짜 공주는 옆쪽에 앉고 진짜 공주는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무도 공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공주의 미모에 모두 눈이 부셔했어요. 공주가 근사한 드레스를 차려 입자 거위를 치던 소녀의 모습은 이젠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니, 어디 감히... 모두 마음껏 마시고 취하며 기분이 좋아지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목해달라고 했어요. 오늘 밤엔 얘기를 들려주겠소. 모두 잘 들어보시오. 그렇게 왕은 공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왕은 자신이 들었던 그대로 이야기를 전했어요. 왕은 가짜 공주인 하녀에게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물어봤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는 어떻게 하겠나? 그야 당연히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겠죠. 그게 바로 너다! 네 스스로 판결을 내렸으니 네 뜻대로 벌을 받게 해주마. 하녀는 자기가 판결한 것처럼 벌을 받았고 어린 왕은 진짜 아내와 결혼하게 됐어요. 두 사람은 왕국을 평온히 다스렸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한 착한 요정 대모가 두 사람을 보러 와서 충성을 다한 팔라다를 다시 살아나게 해줬어요.